사건 끔찍한 살인 대담 무쌍한 살인 주교가 살해당했대. 딸과 함께 걷다가 공원을 산책하다 무참히 살해당했대. 장소는 빈민굴 순교를 한 거지 죽어서 잘 됐지 불만도 없겠지 천당에 갈 테니 얼마나 좋겠니 되는 거지. 위험한 살인마